같이 늙어간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? 같이 늙어가고 싶습니다. 이렇게 널 부르던 그 사람 나라는 걸 눈치 없이 흐르는 내 눈물 사랑인 걸 늘 내 옆에 있었는데 너인 줄 모르고 왜 기다린 너란 또 슬픈 얘기만 말해 자꾸 돌아봐줘요 그리고 자꾸 후회가 돼요 소소한 아침과 저녁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을 좋아하는 진심을 표현해보고 그러는 거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은 다들 하고 사는 그래서 사소하다고 비웃었던 그런 것들 그 작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 하고 싶어져 버렸습니다. 저 어떻게 하죠?